일요일에 뭐 하고 싶어요? 1번 회사에서 일했어요. 2번 일요일에 만날 거예요. 3번 등산을 갔으면 좋겠어요. 4번 동생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.